쿠바 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당및 국가대표단 단장으로 쿠바 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동해 동지는 11월 30일 국가리사회 청사에서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 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를 만났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쿠바 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쿠바 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에게 보내시는 위문 말씀을 최령의 동지가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는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대사관을 조의 방문하시고 당및 국가대표단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쿠바 당과 인민의 이름으로 깊은 사의를 표했습니다.